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하게 궁금해 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6년차 채식인 박은주가 풀어드립니다. 채식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2011년 빼빼로데이에 채식을 시작한 6년차 채식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다루어보고 싶었던 주제 중 하나인 채식인의 회식 대처법입니다. 우리는 채식인으로서 비채식인들에 둘러싸여 살죠. 그러다 보니까 비채식인들과의 식사 자리가 많은데요. 가령 친구들과의 모임, 뭐 동창들 간의 모임,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모임.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회식은 항상 피해갈 수 없는 그 식사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식사 자리 중에 가장 대처하기 힘든 모임이 바로 이 회식 자리인데요. 회식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죠.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상하 계층적인 구조이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상사의 관계를 좀 잘 대처를 해야 하는 등 생각해야 할 요소가 많다 보니까 회식 자리에서 채식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식 자리는 채식인들에게 다소 불리한 메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회식 자리에 어떻게 하면 채식인이 잘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게스트 육신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육신님. 오늘 육신님이라고 스스로 닉네임을 정하셨는데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와 왜 그 닉네임을 선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은 고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치맥을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최근에 유행했던 고지방 다이어트, 고기를 먹으면서 살을 뺐습니다. 그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 많진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효과는 봤습니다. 그 고지방 다이어트라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지방을 좀 적게 해가지고 살을 빼는 다이어트들을 하는데 그 지방의 비율을 한 70% 그리고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단백질 순으로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라서 고기를 많이 먹고 나머지 음식에서 영양원들을 얻는 형식으로 돈은 꽤 많은 많이 드는 다이어트네요. 네, 돈은 굉장히 많이 효과는 어떠셨어요? 뭐 돈에 비하면 효과는 좀 예민했는데 네, 몇 킬로 빠지셨어요? 혹시? 그 다이어트로는 한 3킬로를 뺐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킬로? 아니, 빼신 거예요? 두 달 정도? 두 달에 3킬로. 아, 네. 향후에도 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원하시는 목표예요. 아, 그러면 살아오시면서 혹시 주변에 채식인을 만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은 일단 은주님 있고요. 유일무이한. 네, 유일무이한. 그리고 채식인. 예, 그리고 제가 비틀즈를 좋아하는데 폴 매카트니가 채식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심슨 가족 만화를 보면서 알게 됐는데 거기서 폴 매카트니가 채식인 거의 심슨 가족 중에서 둘째 딸인 리사 심슨이 이제 채식인인데 그 리사 심슨이 폴 매카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채식인으로서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알게 돼가지고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 박원순 시장도 그때 폴 매카트니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10년 전인 것 같아요. 저도 공연을 갔었었는데.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박원순 시장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보신 거예요? 네. 바로 앞에서 그 경호원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네.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한테 둘러싸이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주최 측에서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갈 때 그 만화에 나와서 되게 궁금한데 그 심슨 만화 자체에서 채식인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되나요? 뭐 다소 예민하게 군다든지 아니면은 좀 청렴하게 묘사가 된다든지 혹은 좀 짓궂게 묘사가 됐다든지. 제 기억에는 저도 조금 오래돼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약간은 좀 예민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음식을 주면은 난 이거 안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지만 뭔가 그런 동물을 뭐 죽이고 이런 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채식이.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좋게 묘사했던 부분도 있고. 아, 그러면은 네, 심슨 그 만화 자체가 사회 풍자적인 거기 때문에 네. 그 채식인들이 어떤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장면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 장면 제가 잘 기억. 저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아. 혹시 폴 맥카트니 그리고 유일무이하게 아는 채식인 박은주 그리고 뭐 한국에서는 이효리라든지 일부 연예인들이 김제동 포함해서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채식인을 직간접적으로 만났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은주님이 채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는 네. 어?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 그쵸, 제가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알았죠. 그쵸. 그 2011년에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그걸 알았던 거는 2015년, 6년 됐을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까지, 나랑 같이 막, 치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예. 설마 채식인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좀 일단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제가 일단 채식인, 그래서 만났을 때 드는 생각이, 인지를 하면서 아 이분이 에너지원을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할까? 아. 예, 고기나 이런 육식으로 사람이 에너지를 얻는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한.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남편은 어떡하냐예요. 그래서 너가 채식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한테 강요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참고로 저희 남편은 육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좀 궁금한 게. 저희 한 5, 6년 동안 제가 채식하는지 몰랐을 때 네. 저희 많은 자리가 있었잖아요. 고깃집이라든지 네. 치맥 거기서 어떻게 하셨어? 저는 이제 깜짝 전혀 몰랐었거든요. 아 저는 무엇인가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외에도 뭐 다양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나오잖아요. 가령 삼겹살 집에 가면 야채라든지 그다음 호프집에 가면 심지어 뭐 다양하게 또 과일 모듬이라든지 뭐 무언가를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 오늘 주제는 회식에 대한 건데요. 채식인들의 회식 대처법에 대한 건데 아 그 육시님께서는 네. 학생은 아니신 것 같고 누구죠? 회사 다니시는 걸로 추정이 돼요. 왜냐면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딱 회사원이거든요. 네. 회사를 다니시는 걸로 간주하고 회식을 자주 하시죠? 네, 저희는 한번 회식을 하면은 월에 한 두 번 정도 하고요. 오, 월에 두 번 정도. 알파로 많이 하시네요. 많은 건가요? 근데 일반 직장인에 비하면은, 제 직장인 맞죠? 직장인이시죠? 네, 직장인에 비하면은 좀 그래도 적은 편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만약에 회식을 하게 되면 주로 네. 장소는 누가 정하나요? 장소는 뭐 일단 회식을 주최하신 분들이 많이 장소를 정하고 네. 아닌 경우에는 관리직급이 정하는 그렇죠. 그런... 아무래도 좀 윗분들이 선호하시는 음식점이나 예. 네. 그러면 예약은 그 실무자들을 시키고요. 네. 그렇죠. 잘 아시죠? 네네네. 아 그러면 주로 어느 장소로 가시나요? 저희도 상당히 일반적인 경우라서 제가 속한 집단도 뭐 제일 많이 가는 삼겹살집 먼저 고깃집 많이 가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저희 같은 경우는 치맥 굉장히 좋아요. 네네. 치맥집 가고 세 번째로 좀 균형적인 여유가 된다면 횟집. 횟집. 네. 한도가 뭐 근데 정말 궁금했던 게 삼겹살집을 왜 이렇게 선호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인가 이렇게 같이 막 굽는 MT 분위기 같은? 네, 뭐 일단 저도 이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삼겹살집 가면은 네. 뭐 소주, 뭐 맥주도 괜찮고요. 네. 술 한잔 하면서 고기 같이 구워 먹으면서 네.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뭔가 이렇게 속에는 얘기가 슬슬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게 있고. 뭔가 이렇게 뭐 굽는, 요리하는 과정을 같이 하면서 네, 그렇죠. 훈훈한 캠핑 분위기 같은 그런 네.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삼겹살 집을 네. 선호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기 매니아이기 때문에 삼겹살 집을 가는 이유보다는 그 분위기 자체가 더 좋아서 삼겹살 집을 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삼겹살이라는 게 비용 대비 봤을 때 가성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가도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뭐, 부동의 1위가 아닐까. 그 치킨집은, 겨울에는 많이 안 가죠? 아니요, 겨울에도 많이 가요. 그래요? 네. 그 여름에는 사실 치맥으로 회식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그 치킨집을 선호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좀 쉽게 저희가 뭐 먹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삼겹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직접 구워야 되고 이런데, 네. 맥주가 생각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날씨가 덥다. 맥주 한잔 생각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치킨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금 아무래도 그 치킨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예, 네, 뭐 네.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치킨 먹는 장면이. 네. 실제로 저희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20보다 더 많아요. 그래요? 네. 치킨집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해주신 대로, 제일 많이 가는 회식 장소로는 삼겹살집이 1위, 2위가 치킨집, 치맥집, 그 다음에 3위가 횟집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신님께서는 회식을 자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회식을 뭐 적어도 직장인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회식 장소에는 채식인이 먹을 수 있는 채식 메인 메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인들이 회식 자리에 가면 상당히 곤란해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다소 고민되는 부분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 회식 자리에서 상사, 육식을 하는 상사와 같이 앉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 네 개 시나리오는 아예 안 먹는 시나리오고요. 뭐 다양한 핑계로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시나리오는 먹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안 먹을 때는 제가 다양한 핑계를 댈 거예요. 그리고 먹는 시나리오에서는 하나는 제가 채식이님을 안 밝히고 다른 음식을 시키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채식이님을 밝히고 음식을 스스로 시키는 경우를 시나리오 돌려볼 겁니다. 오늘 상황극을 좀 짧게 해볼 건데요. 그 육신님께서는 회사를 다녀보셨고 지금 되게 젊어 보이시긴 한데 부장님으로 제가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박대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 점심에 많이 먹어서 안 먹는 시나리오.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네. 오늘 고깃집에서 고기 많이 시켰으니까 많이들 드세요. 박대리 자태로. 네. 오늘 정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고생 많이 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점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더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괜찮아. 나도 많이 먹었어. 점심. 많이 드셨어요? 우리 원래 많이 먹잖아. 근데 저녁은 저녁이 있고. 저 근데 소화제 먹어야 될 정도로 많이 먹어가지고 고기 안 먹으려고요. 난 먹고 왔어, 소화제. 좀 줄까? 네,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배가 아파서 안 먹는다 시나리오입니다. 자,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박대리 네. 좀 먹어. 프로젝트 고생 많이 했죠. 정말 회식 자리 일단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찬 거를 좀 먹었더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설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아, 고기 안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어, 참고 나도 먹었어. 네? 점심에 나도 먹고 갔어. 나도 배 아파. 배 아프세요? 약 줄까? 어떤 약이 있으신가요? 어, 많이 있어. 종류별로 다 있어. 아... 먹고 먹자고. 계속 먹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빵으로 한약을 먹고 있는데 한의사의 그 권유에 의해서 고기를 피하고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어요. 아, 네, 부장님. 네, 막대리도 오늘 이번 특히 고생 많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고기 많이 구워놨으니까 많이 드세요. 아, 오늘 고기 진짜 많이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아, 부장님, 제가 참고로 몸이 좀 허한 것 같아가지고 한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했던 그 한의원에서는 한의사님께서 저의 체질을 보시더니 고기를 좀 안 먹는 게 한약 복용 기간에는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고기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지, 몸이 허하면 고기를 먹어야지. 아... 의사가 아직 경험이 적 그 한의학적인 그런 소견하고는 좀 불일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내가 잘 알아. 아, 뭐 한약 고기를 먹어야. 한약 드셔보셨어요? 그럼 나 지금도 먹고 있어. 아, 근데 뭐 고기 많이 먹으셔도 돼. 아, 네. 고기 먹어. 얼른 먹어. 그 한의원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고기가 좀 이상한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채식인 이어서 안 먹는다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 팀 프로젝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아이들 드세요. 박대리 여기 다 먹어. 여기 다 먹어 여기 있는 거.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근데 제가 오늘 고백할 게 있어요. 나한테? 사람 고백은 아니고요. 다행히 제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안 먹나? 네, 채식주의자는 고기를 아예 안 먹는 신념을 따르는 거거든요. 아, 그냥 여기 있는 야채를 더 많이 먹고 고기 먹으면 좀 좋지 않을까? 괜찮아. 야채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그러면 돼. 네, 근데 제가 뭐 좀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회식 자리에 참여는 하긴 할 건데 뭐 안 먹는다고 해서 좀 불편하실까요? 많이 불편하지. 제가 고기를 좀 같이 먹고 그래야지. 그래야지. 우리 팀이 하나잖아. 아니야? 네. 우리 다 같이 고생했지. 네. 근데 안 먹고 있어. 내가 너무 불편해. 아. 알겠습니다. 자, 이게 네 가지 안 먹는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먹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채식기님을 안 밝히고 스스로 다른 음식을 시킬 경우입니다.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오늘도 고기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박대리 여기 좀 고기 좀 많이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근데 제가 사실은 고기를 좀 안 좋아해요. 그 태생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까 따로 카운터에다가 돌솥비빔밥을 먹겠다고 시켰습니다. 그거 내가 취소하고 왔어. 네? 아, 우리 고기 먹어야지. 무슨 비빔밥을 먹나요? 아, 그렇군요. 더 비싼 거 사주시려고 취소하신 거죠? 그럼. 그런 게 싸고 먹지 말고요. 네,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제가 돌솥비빔밥을 점심에 제가 스파게티를 먹어가지고 밥을 꼭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돌솥비빔밥을 좀 따로 시키겠습니다. 아니야, 고기 먹어. 아, 네. 이 더 좋은 걸 먹으라고 시켜줬는데 왜 그걸 먹냐? 아, 고기 먹어. 괜찮아. 알겠습니다. 내가 살게. 먹어. 네. 이게 다섯 번째 시나리오고요. 마지막은 채식기님을 밝히고 음식을 스스로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팀 이번 프로젝트 고생 많았습니다. 네. 자, 고기 많이 시켜놨습니다. 네, 박대리 어서 드세요. 고기 많이 시켜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부장님, 그런데 사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팀의 일부는 알고 있겠지만, 제가 사실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계속 안 먹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안 먹지는 않을 거고 제가 먹을 수 있는 돌솥비빔밥을 다운시켰습니다. 아니 왜 고기를 안 먹어? 근데 채식주의자는 원래 고기를 안 먹나? 아, 네. 그 채식주의자도 뭐 종류가 다양한데요. 제가 선택한 채식주의자 그 성향에는 고기는 좀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식을 해보니까 제 몸에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고기는 안 먹고 뭐 비빔밥을 먹으면서 같이 회식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같이 먹는 자리인데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겠어? 아, 그럴게요. 그래도 제가 뭐 건배라든지 그다음에 뭐 밥을 노래 한번 부를래? 아, 네, 뭐 노래도 괜찮고 일단 저의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지장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빔밥을 좀 천천히 먹을게요. 네, 이게 여섯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자, 육신님께서는 다소 강경한 부장님 역할을 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채식인이 어떻게 대처했을 때 가장 좀 거부감이 없으셨고 편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물론 발령기이고 그렇지만 좀 주고받아 본 거잖아요. 상황에 네네. 대해서. 근데 여섯 번째 경우가 아무래도 좀 뭐랄까요. 거부감이 덜하고 네. 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섯 개 중에서 뭐 점심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것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 회식 자리에 내가 좀 잘 못 어울리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약간 반항감이 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안 먹었을 때는 한국에서는 좀 불편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상대방님 안 먹고서 멀뚱멀뚱이 앉아있다. 네.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뭔가를 좀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네네. 그런 게 아무래도 특히 우리나라 좀 안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문화이기 때문에 회식에 네. 아무래도 뭔가 같이 먹으면서 네. 그게 고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가 채식인이기 때문에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떳떳하게 밝히고 다른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채식인임을 안 밝히고 다른 걸 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게 제일 안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의외로? 왜냐면은 이게 일단은 거짓말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못 믿게 되죠. 네, 뭔가 좀 타당성이나 이런 음식을 시키는 그런 것도 좀 타당성이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황극한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물론 호불호가 자기 성향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좋은 고기를 시켜주겠다고 하고 저희는 아무래도 좀 같이 뭔가 하나 시켜서 먹는 이런 걸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뭔가 핑계만 계속 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합당한 이유나 이런 게 자꾸 없으니까 아 그렇죠 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여섯 번째 시나리오를 지금 선택해 주셨는데요. 제가 6년간 채식인으로서 회식을 참여를 하면서 이 여섯 개 시나리오를 모두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실 제가 선택한 답안도 마지막 채식인임을 밝히고 스스로 음식을 따로 시키는 시나리오가 제일 저한테 유리하더라고요. 그 채식인임을 안 밝혔을 때 혹은 안 먹었을 때는 다양한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하려는 선의의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다소 구차한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를 해보니까 채식님을 스스로 밝히고 따로 음식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님은 이거 하면서 이렇게 계속 회식 자리에서 좀 거부를 한 거잖아요. 네. 고기를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 대답에는 할 말이 없다. 네. 뭐 이런 한약 얘기를 제가 한 달 정도 했었어요. 채식을 시작하고 나서요. 네. 그러고 나서 한약 그 핑계를 댔을 때 사실 저는 한약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네. 아, 워낙 눈치질이. 네,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제가 한약 쪽으로 또 상식도 없고, 다양한 거짓말을 지어냈어야 돼서 되게 곤란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근데 한약이 없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뭐 점심에 먹는 거나 이런 거를 좀 보여줘야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전 단순한 편이라서 거짓말이 네네 거짓말이 좀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채식인의 회식 대처법 1편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2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